남조선의 연합 뉴스,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에 의하면 박근혜 역도가 100만 촛불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의 조사마저 거부한 사실이 남조선 각계는 물론 해외 동포들 속에서도 커다란 반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핵심 성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시에서는 대전시당, 세종시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전라북도에서는 26개 단체가 망라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기독교 행동이 결성됐습니다. 이날 서울에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를 비롯한 12개의 장애자 단체들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도 대학생 총궐기 선포식을 가지고 25일을 시작으로 무기한 동맹휴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2일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검찰의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인협회, 소설가협회, 작가회의 등 문학계에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5개의 문학가 단체가 21일 공동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미국 지역의 84개 대학 연구소의 재미동포 교수 151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이 임기를 체역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1일과 22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를 단죄하는 사설을, 인터넷신문 자주시보와 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은 지지율이 4%로 추락한 박근혜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